problems. 저희가 계속 이렇게 예측 불가한 게 매력. 우리 사이 얽힌 기름 배 간단하고 복잡한 매력. Take me, take me down, down. 잘못할 기류가 벌써 널 위험한 계획에 어긋난 변수가 번져. Problems falling, 끝없이 falling. 빠졌고 추락하는 중. 온몸을 맡긴 채로 눈을 감고 계속 갈 거라고 멈추기밖에 더 하겠어. 더 세게 불어. Cause I got you.